HUBS。무한한공간그너머로공간학개론안녕하세요여러분처음뵙겠습니다나를둘러싼다양한공간들에대해소개해드리고그안의숨은이야기를들려드리는시간여기는공간학개론무한한공간그너머로입니다뭐했다고방학이벌써지나가버린건지오랜만에일찍일어나서학교갈준비도하고열심히수업도들으시느라많이피곤하시죠저도방학내내밤늦게까지놀다가해가뜨고나서야잠을청했던터라간만에일찍일어나려니너무힘들더라고요피로가쉽게풀리지않는월요일이지만여러분이잠시나마저희라디오를들으며쉬어갈수있도록어디서도듣지못했던흥미로운이야기들을잔뜩가져왔습니다내딛는한발주위를둘러보는시선한번이조금이나마즐거워질수있게세상의모든공간이새로운발견의대상이될수있게매주월요일최선을다해여러분을맞이하겠습니다자그럼첫번째공간부터만나볼까요처음이니만큼오늘은가까운공간으로떠나보려고합니다시끌벅적한서울속고즈넉한동네종로구통이동에위치한곳벽돌우물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는오늘의공간은바로통이동브리괴입니다디노의이카루스브리괴은건축사무소 SOA 가설계한건물로우리나라에서가장크고아름다웠던백송이쓰러져터만남은자리에지어졌습니다이백송은천연기념물로지정되었을정도로역사가깊은나무였는데요마을의정체성과도같은나무였기때문에공간은이특징을잘담아낼수있도록설계되어야했죠이러한백송의공간성은건물중앙을꿰뚫는중정으로재탄생했습니다마을의편안하고고즈넉한분위기를잘담아낼수있는벽돌로건물의큰틀을둥글게쌓고그안에모든층을꿰뚫는중정을설치한것인데요도심에서보기힘든식물들이심어진중정은모든층에서감상할수있을뿐만아니라 연못과 함께 신비한 느낌을 가져다 준답니다. 특히 건물을 둘러싼 벽돌은 다양하게 변주된 방식으로 시공돼 건물 전체에 리듬감을 부여하기도 해요. 중정을 중심으로 둥글게 이어진 벽돌 건물은 마치 주변의 동네와 공간이 하나로 이어진 길이라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조용한 통이동을 거닐며 자연스럽게 건물로 진입하면 중정이 통이동의 편안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한층 부각시켜주죠. 내창을 통해 중정을, 외창을 통해선 낮은 건물들이 들어선 고즈넉한 동네를 감상할 수 있고 천천히 옥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와 함께 웅장한 인왕산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어때요? 공간이 조금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것 같나요? 아, 아직 상상하기 조금 힘드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공간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인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상현 씨 밴드의 여름빛. 통이동 브리웰은 현재 그라운드 시소 서촌이라는 전시관으로 임대되어 운영 중입니다. 워낙 유명한 전시관이다 보니 사실 브리웰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라운드 시소 서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곳에서는 문도맨도 판타스틱 시티라이프, 요시고 사진전, 유미의 세포 특별전 등의 전시가 열렸답니다. 제가 통이동 브리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건물의 옥상입니다. 옥상에 들어서면 건물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중정이 바로 내려다 보이고 고개를 들면 탁 트인 인왕산 뷰가 펼쳐지거든요. 동네 자체가 한적하고 조용하다 보니 그 위에 위치한 옥상은 더욱 고요하기까지 하답니다. 날이 좋은 봄이나 가을에 옥상에 올라 풍경을 감상하면 더할 나위 없죠. 사실 저는 서울의 시끄러운 분위기와 답답한 빌딩 숲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공간은 서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몇 시간이고 혼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구성된 공간이거든요. 곧 날이 많이 선선해질 테니 여러분도 꼭 이곳에 들러 좋은 전시도 보고 옥상에 올라 제대로 된 쉼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연의 Why. 언젠가 눈에 두 발이 닿는 대로 이끌리는 시선을 뺏겨버린 대로 가볍게 걸어갈 낯선 곳을 그리다 또 결국엔 어쩐 난 긴 한숨에 멈춰 Why, why, 생각이도 벅차 숨이 찬 세상이 전부는 아냐 하루 종일 걸어도 똑같은 풍경은 절대 보이지 않아 하얀 종이에 적어본 why 잉크처럼 번지는 마 통이동 브릭웰은 옥상 외에도 흥미로운 장치들이 많습니다. 어느 층에서든 다른 층을 볼 수 있는 원형의 구조, 변주된 외벽, 역동적인 전시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들이 바로 그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든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이곳을 방문하며 느낀 불편함 역시 분명 존재했습니다. 바로 공간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옥상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야외에 위치한 옥상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가 좋거나 경치가 잘 보이는 날에 바깥으로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유를 즐기기 위해 나간 옥상에 간단한 의자나 벤치 등의 시설은 부족하죠. 잠시 동안은 그 편안함에 취할 수 있으나 이내 쉴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통이동 브릭웰은 단순 사옥의 방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전시관을 목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방문객들의 휴식을 위한 장치나 구조가 없다고 해서 공간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설계 단계부터 주변 환경과 연결될 수 있고 동네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함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설계한 사람들의 메시지가 보다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재 통이동 브릭웰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라운드 시소 서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과 공간을 둘러싼 동네를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아마 그라운드 시소 서촌은 더욱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루시의 떼굴떼굴 오늘의 목적지 통이동 브릭웰에 도착했습니다. 햇빛이 여러 점으로 조각조각 들어오는 동네였다. 고요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딘가 이질적인 모습의 건물이 보였다. 낮은 집들 사이 유독 높아 보이는 한 건물. 호기심에 둥근 형태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부가 펼쳐졌다. 동네 사이로 조각조각 들어오던 햇빛들이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뻥 뚫린 천장을 따라 눈부시게 쏟아졌다. 햇빛을 받은 연못이 일렁이며 반짝거렸다. 연못 주위로 심어진 초록의 나무들이 햇빛을 따라 천장을 향하는 모습은 가히 신비로울 정도였다. 둥근 건물, 그 안에 뚫린 둥근 구멍, 그 속에 위치한 둥근 중정, 마치 도넛의 가운데에 꽃을 한 송이 심어둔 것 같은 형태에 남몰래 웃음을 흘리기도 했다. 산책로를 따라가듯 천천히 오른 건물의 끝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뻥 뚫린 시야로 웅장한 산이 보이는 고요한 옷상이었다. 난간에 기대자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오랜만에 느낀 제대로 된 정막은 도심 속에 있다는 사실마저 믿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 고요 속에 되도록이면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간은 아늑했다. 오마이걸의 Classified.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공간은 어떠셨나요? 아마 이 공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도 모르고 있었어도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도록 공간 자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정말 잘 만들어진 곳이라고 느껴지는 공간들을 열심히 골라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오감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도, 듣는 것으로도, 만지고 향을 맡는 것으로도, 심지어는 맛을 보는 것으로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다양한 감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공간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조금은 멀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일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에디터 김유진, 엔지니어 박가람, 해설의 김준영이었습니다. 아늑한 하루 보내세요. HUBS